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 시작. 내가 또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는고 나를 위하여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우리는 앞선 본문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양육 강식에 살벌한 우리의 현실, 그 이면에 있는 것, 즉 세상을 그토록 비참하게 만드는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것은 남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는 그 욕심, 욕망, 시기심, 질투, 그런 요소들이 바로 우리들 마음 안에, 인생들의 마음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삶의 의미와 가치를 남보다 조금 더 나은 삶, 더 높은 지위, 더 많은 부, 더 많은 기쁨 등으로 확인하려고 하고 확보하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높아지려고 하는 삶의 추구와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 얻는 그 기쁨이 영속적이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죠. 언제나 더 높은 자리를 위해 목말라 하면서 조바심을 가지고 살게 될 뿐입니다. 게다가 높은 자리를 또 차지한다 할지라도 언제나 자신이 확보한 그 자리를 잃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자들에 대해서 경계해야 하고 때로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서라도 자기 자리를 위협하는 그들을 제거해버리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악랄함을 또한 발휘해야 됩니다. 결국 자기 자신도 내면으로부터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들도 망가뜨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은 그런 자는, 이런 시기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는 마치 게으른 자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자기 몸만 상하게 하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똑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우리의 시기심, 우리 안에 있는 그 욕망의 문제의 더 본질적이고 핵심적인 그 깊은 곳으로 더 들어갑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마음들, 시기심과 경쟁 의식, 그 근저에 과연 무엇이 있는지를 둘추어 내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 7절, 8절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다시 해 아래서 헛된 것을 보았도다.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한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헛되어 불행한 노고로다. 아멘. 솔로몬은 이 세상 모든 관계, 인간관계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제시하기 위해서 한 인물의 삶과 그의 내면 상태를 제시합니다. 우연치 않게 이런 사람을 만나서 그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이렇게 상세하게 아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의 상태와 태도에서 자신이 찾고자 하는 그 답을 찾았습니다. 솔로몬이 만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고 외로이 살아가는 한 남자입니다. 왜 자식도 형제도 없는지 알 길은 없죠. 전쟁이나 병으로 잃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이 남자는 고아로 버려졌지만 운 좋게 살아남아서 아등바등 노력해서 부자가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돈 때문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다 단절하고 살아가는 자일 수 있습니다. 여하튼 그는 평생의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부자가 되었지만 옆에는 아무도 없는 그런 외로운 존재인 것이 분명합니다. 이 사람에 대한 묘사인 이 8절의 앞부분을 원어로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홀로만 있다. 그러나 둘째는 없다. 또한 아들과 형제도 그에게는 없다. 홀로만 있다. 그러나 두 번째는 없다. 여러분, 이 부분을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부분에서 자기 자신을 최상의 존재, 즉 천상천하 유아 독존, 하늘과 땅 아래 나만 홀로 존귀하다, 라고 이야기하는, 즉 자신이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고자 하는 인간의 근본적인 그 죄성을 봅니다. 이것이야말로 시기심의 근본 원인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 조상 아담의 죄가 아닙니까? 창세기 3장에 가보시면 이렇게 뱀이 이야기하죠.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로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인간이 하나님의 말보다 사단의 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유혹에 넘어간 것입니까? 뱀이 무엇이라고 유혹하죠?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같이 되어. 사단은 어떻게 속인 것입니까? 하나님은 너희가 하나님 되는, 하나님처럼 되는 것이 못마땅해서 너희들에게 이 선악과를 먹지 못하게 한 거야 라고 속삭였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을 집어넣었고 또한 너희가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헛된 욕망과 그 교만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결국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이 되기로 결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아담 이후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은 다 자기 자신이 세상의 중심이 되는 삶, 즉 하나님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태어나고 살아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신들을, 우리의 내면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언제나 나 중심적으로 나를 기준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합니다.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언제나 자기 자신이 중심입니다. 성인이 된다고 해서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러한 속내를 들키지 않을 수 있도록 컨트롤할 수 있다 뿐이지 자기 중심성은요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그 분명한 증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늘 세상이 내 뜻대로 흘러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 그것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뜻보다 내 뜻대로 좀 내 몸 편하고 내 마음 편한 그 뜻대로 다 되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내 뜻대로 세상을 굴러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그토록 애써서 공부하고 애써서 돈 벌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간 안에는요 자기 자신을 최고의 존재로 여기면서 내가 신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마음 때문에 다른 사람이 자신의 그 어떤 목적, 그렇게 살아가고자 하는 그런 바를 회방하고 방해하고 위협하면 그 사람을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시기심이 발동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스스로 신이 되고자 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 모든 관계에서 끊이지 않고 이런저런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들 정말 한 사람이 자신이 바라는 대로 세상 모든 사람들을 다 제치고 가장 높은 위치에 부와 명예를 가진 자로 우뚝 선다면 과연 그 사람이 행복할까요? 모든 것이 만족스럽겠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떤 사람은 아들도 없고 형제도 없이 홀로 있으나 그의 모든 수고에는 끝이 없도다. 또 비록 그의 눈은 부요를 족하게 여기지 아니하면서 이르기를 내가 누구를 위하여 이같이 수고하고 나를 위하는 행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가 하여도 이것도 어때요? 불행한 노고로다. 다른 모든 사람을 다 배제하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의 허무한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내가 이렇게 많이 모았는데 왜 부족하지? 그렇게 느낍니다. 내가 누구를 위하여서 이렇게 수고한 것이지? 나는 왜 참된 행복을 누리지 못한 것이지? 라는 그런 탄식만 내뱉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요, 이 세상 전부를 다 얻는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할 고백은요, 헛되다 일뿐, 헛되다입니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솔로몬 스스로가 경험하고 고백한 것이기도 하죠. 우리 전도서 2장 9절 11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2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내가 이것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인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지 아니하며 무엇인지 내 마음을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맡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가장 이 세상에서 큰 영광과 지혜와 능력과 부와 그 모든 것을 가졌던 솔로몬이 하는 고백 아닙니까? 왜 이렇게 헛되다는 결론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우리 인생들이 자기 자신에 대한 엄연한 두 가지 분명한 진리를 놓치고 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진리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엄연한 사실입니다. 인간은 결코 하나님도 아니며 하나님이 될 수 없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우리는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그런 추구를 가지고 살아가는 한 결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참된 의미와 유익과 기쁨과 만족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되기 위해 하나님 노릇하며 살도록 창조되지도 목적되지도 않았습니다. 인간은 인간답게 살아가도록 만들어졌고 또 그렇게 인간으로서 피조물로서 삶을 살 때 가장 의미 있고 유익하며 참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다운 삶이 무엇입니까? 우리 전도서 12장 13절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인간다운 삶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가장 우리의 삶을 가장 의미 있게 만들고 유익하게 하며 기쁘게 하고 만족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렇게 지음받았기 때문인 것이죠.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 우리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늘 우리도 모르게 잊고 산다는 거, 그 사실 분명한 사실 한 가지와 또 다른 한 가지 우리 인생들이 놓치고 있는 우리 자신에 대한 두 번째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필요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혼자가 아니라 두 번째 사람과 함께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신 다음에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창세기 2장 18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홀로 사는 것이 좋지 않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여기셔서 두 번째 사람인 여자를 만들어주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녀와 더불어 그녀의 도움을 받으며 그녀를 도우며 함께 살아가도록 하셨습니다. 나를 위해서 나의 행복을 위해서 이용하다가 써먹다가 필요 없으면 버리라고 주신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서로 사랑하며 서로 도우라고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며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가 꼭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아내와 남편을 그리고 이웃을 허락하셨던 것이었습니다. 이 두 가지 사실이 우리 본래 인생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본래 모습 이 두 가지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 답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답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전도서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 그 기저에 바로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의 죄를 깔고 가는 것처럼 전도서가 제시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그 해답도 바로 앞으로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 마지막으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입니다. 신약성경 291쪽 고린도후서 5장 17절 19절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 줄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변하여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대로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우리가 무시하고 있고 실패하고 있는 두 가지 우리 자신에 대한 그 분명한 진리를 회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본래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 자리로 나아가거나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18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과 우리의 화목을 말합니까? 전도서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피조물이구나 피조물일 뿐이구나 그렇게 안다고 해서 우리들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보잘것없는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참으로 살아계시고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하나님 노릇하고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우리의 모든 죄는 참 하나님의 큰 심판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영원한 하나님의 존재의 크기만큼의 대가,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자들이 바로 우리들인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큰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죄악된 우리들을 용서받고 용납받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왜 그런 말씀하십니까? 무엇을 이루셨기 때문입니까? 나의 끔찍한 죄, 스스로 하나님 노릇함으로 하나님도 무시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뜻도 외면한 채 오직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그로 인하여서 언제나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큰 죄에 대한 대가, 영원한 죽음의 그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형벌을 받으셨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실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나의 죄를 시인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함으로 오직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만이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화목된 자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공급받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런 화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혼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며 서로를 섬기는 자들로 창조되었고 부름받았습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힘입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대로 그 목적대로 살아가시기를 간구하고 구하시는, 그리고 그렇게 오늘 하루 살아가시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정말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의 그 본질을 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고 하나님이라 여기면서 살아가는 그런 죄인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래야해서 뭐든지 나의 내 생각대로 또 내 중심대로 되어지길 바라고 또 그렇게 사람들이 또 그렇게 나에게 반응하기를 바라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정말 참으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이 하나하나 다 심판과 멸망과 저주받아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런 우리들이 다시금 우리의 본래의 모습, 정말 우리가 피조물임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또 함께 또 이웃과 함께 섬기며 또 사랑하며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신 그 삶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음을 하나님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허락된 놀라운 용서와 사랑과 그 회복하심이 무엇인지 더 크고 더 놀랍게 더 깊게 알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 날마다 하나님과 화목하면서 날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기쁘게 받으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 받은 은혜와 사랑으로 또 하나님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런 하루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오늘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루가 되고 또 이웃과 또 아내와 남편과 또 우리가 만나는 지체들을 또 사랑하며 섬기며 함께 나아가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 위하여서 기도하시다가 자유스럽게 돌아가시도록 하시겠습니다.